나팔 소년 울려도 왔으면 철없는 첫사랑에 울기도 했더란다. 번치와 분을 발라 받은 얼굴에 청춘이 파스러진 낙화 신세 마음마저 희생한 이른 이원수다. 사람한테 귀염도 받았으며 나이 젊은 사람한테 사랑도 했더란다. 밤늦은 인력거에 취하는 몸을 실어 손수건 적신 적이 몇 번인고 이름마저 희생면 아